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로 이 내용이 자기가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반면에는 얼마나 제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늘 쉽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그 잘못된 착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본인이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요, 십일조를 얼마나 잘하는지, 네. 성경에 보면 막 무슨 나무를 얻어도 막 무슨 곡물을 얻고 뭔가 돈을 모든 면에 막 십일조를 다 해요. 그렇지,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너희들이 신앙하는 게 정말 하나님 맞냐?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자기가 바라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과 어떤 소원들을요, 이렇게 죽어도 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고 나는 죽으러 갈 거고 반드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못 알아먹는 제자들을 제자로 선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답답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죠? 계속 설명해줘도 이렇게 모를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라고요. 수없이 설교를 하고, 그렇죠? 맨날 저한테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시는데, 똑같은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귀는 열려서 이렇게 들어오긴 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갖고 있는 뜻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살아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나섰습니다. 그러면 막 예수님이 감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진심과 열심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 서로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멋진 예수님의 제자냐? 누가 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느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앞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또 무슨 얘기로 서로 싸우고 있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함께 잠깐 보세요. 우리 35절부터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세요? 효진 씨 이해가 가세요? 네. 야고보와 제자 그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한 자리 하시면 나를 왼쪽에 오른편에 앉아 주세요. 나를 뭐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 대통령 되면 나를 총리와 참모총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괴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소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그걸로 가득해가지고 예수님께 그거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목사님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뭐 경제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기도할 많이 모입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자녀가 고3이 되면은 갑자기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작정기도를 시작하죠. 뭐 금식을 하거나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랑 뭐가 다를까요? 뭐 나는 그래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인 저조차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나는 저는 이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처럼 세속적인 거 하나님께 안 구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도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런 걸 기대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고 있다고 심지어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았던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 소망과 바램과 욕심을 이 성경이 투영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왔는데 당연히 성경도 안 읽는다면 뭐 당연히 그거는 말 하나 마나죠. 그래서 뭐 물론 성경 읽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고난받으러 오셨고 고통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1절까지가 전체 마가복음 16장이 되는 전체의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리라고 예고하신 그 세 번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여기 10장 52절까지가 마가복음의 본론이에요. 그 마가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제 11장부터 그 16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대로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결론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중인 핵심의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본문의 그 본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확장되었는지 볼게요. 3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자,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죽을 거다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금의 수도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수도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 그렇게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그곳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야고보와 그 제자들과 모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 그럼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요한이 나서서 나중에 왕이 자리를 차지하면 나를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 그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죽어야 한다고. 왕이 죽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한 걸 듣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왕은 반드시 권력을 잡으면 자기 측근에게 좋은 걸 나눠주는 그렇죠 그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박 대통령이 너무 열심히 그냥 측근을 잘해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문제가 많은데 아니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걸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뭐 제가 생각해 어려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방식이요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서기관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결탁해서 예수님을요 합법적으로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이번에는 새로운 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이기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고요.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처참한 그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이제 34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다. 그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이유가 죽기 위한 것이었고 고난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동일한 삶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34절 35절입니다. 8장 34절 35절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예요. 연관이 있겠죠. 자, 34절하고 35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면,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면, 내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내가 무슨 손해를 봐도, 어떤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야 진짜 생명은 얻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준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하신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자기를 손해보는 그런 길인데,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잘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절대로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 해가지고 그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기도를 계속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주기도문, 우리가 아까 기도 끝나고 항상 주기도문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그 안에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라도 있는지. 나라는 그 대명사조차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다 뭐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와 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만 있지 나를 위한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한테 찾아와서 시험 잘 보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꼭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잘 보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32절부터 사실 그 45절까지가 큰 단락입니다. 한 묶음으로, 한 유닛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예요. 오늘 이거 보고 이제 다음 주에 35절부터 45절 볼 건데, 예수님이 왜 죽는지 그 이유가 이제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이 45절이 여러분들 이 그 뭐야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볼 건 여러분들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어떤 모습으로든 그분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은연 중에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어떤 누구보다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돌아가셔야 할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속물이란 게 뭘까요? 대속물은요, 무슨 의미냐면 대신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대신 값을 주고 사는 어떤 그 재물, 짐승 혹은 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이렇게 그를 값주고 사서 자유를 주려고 하면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가 지은 빚, 그것을 갚아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돈을 끌어모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대신 속하는 그런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바로 예수님이 치러야 되는 그 값은요, 우주적인 크기의 값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무한하게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이 뭐 죽어서든 자기 생명을 걸어서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대신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온갖 몸과 몸에 모든 걸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지 않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은 빚이 있는데 그 빚인 죄값을 치우는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그 고통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 그 죄값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발전시켜주고 과학을 발전시켜주고 예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을 막 정화시켜가지고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잖아요. 우리 이 세대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문화가 이렇게 융성하게 되었지만 인간이 과연 정말 더 나아졌습니까? 더 훌륭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갈수록 얼마나 인간들이 메말라쳐가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별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저께 바자회를 했는데도 참 네? 우리가 이웃돕기 하자고 했는데도 안 나타나는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 걸 참 보면서 물론 각자 뭐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 진짜 그냥 관심이 없는 뭐 남이 어떻게 하든 뭐 누굴 돕든 말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그 여러분들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인간을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네? 다른 문제가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죄는 뭡니까? 예? 네? 뭐예요? 그래요. 이제 외웠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거짓말하냐 살인하냐 사기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나오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 사기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모르니까 사기치죠. 왜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죽이죠. 그럼 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그냥 어떤 뭐 이런 종류들로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내 죄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거짓말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나한테 해준 것보단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더 많거든. 그쵸? 그러니까 부모한테 한 게 잘못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나에게 그런 친구도 주시고 나에게 부모도 주시고 나에게 공기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해도 그걸 듣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바로 뭐요? 살인을 예를 드립니다. 왜요? 무시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살인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을 나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상대를 죽인 거야. 이해 가요? 네. 진짜 칼은 안 들었지만 죽인 거잖아. 이 사람 이제 없는 사람을 치고 산다고 하니까. 왜요? 죽인 거야. 살인한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미워하면 그거 살인이라고 얘기하셨죠.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인하는 거죠. 내가 친구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럼 살인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 살인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간다는 그 삶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고 그게 얼마나 큰 빚을 거기에 담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그냥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나만 생각하느라고 누구 생각할 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 크기만큼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크기만큼의 그 죄를요. 수도 없이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죄는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갖다 바치고 무슨 종교적인 무슨 일을 해도 인간의 죄를요. 그 죄의 크기를요. 그 값을요. 도대체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한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무한한 그런 어떤 희생의 대가가 어떤 값이 필요한데 바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희생과 죽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나고 놀랍고 위대한 그런 희생이고 그런 사랑이고 그런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요, 정말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얻고 누리고 가져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귀한 거라는 거죠.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와 그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내가 유명한 인맥이 있고 뭐 뭔가 다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도 세계 최고의 뭔가를 이룬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값을 더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크기만큼의 크기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리고 내 모든 전부보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 네?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뭔가를 하나님께부터 받고 내 소원을 이루고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어떻게 죄인인 나에게 주어진 말도 안 되는 축복인가를 보고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서 뭔가를 얻고 더 내 꿈을 이루고 뭔가 내 삶을 확장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죄인인 이 하나님 크기만큼의 그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축복 속에 지금 숨 쉬고 친구랑 히덕거리면서 말하고 즐길 걸 즐기고 내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뭔가를 이루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고백하면서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가 안 버는가.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고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아 그래 예수님 소중해 그렇게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물단지처럼 모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하라는 얘기요?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그랬고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다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결혼하면 그렇죠? 그 뭐하라는 얘기요? 그냥 애물단지처럼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아내랑 남편이랑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죽으신 그 목적이 죄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두고 사는 상태. 물론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거든요. 그 일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래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체들이 청년 한 중반쯤 되면은 막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막 엄청 막 애쓰고 합니다. 근데 한 그 진을 한 25살에 30대 정도 가면은 다 빼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도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하고 막 하나둘씩 봉사 이렇게 내려놓다가 이제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예, 그래도 과거에 추억이 있는데 하면서 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없고 계속 일만 있으니까 그런 거야. 계속 해야 될 일만 막 잔뜩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고 그 관계가 있으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힘들긴 힘들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고 사랑을 하면요. 네?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안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의 관계를 충분하게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그 안에서 그 힘으로 이게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주일날 설교 듣고 예배 듣고 찬양하면서 뭐 감동을 받는데 그런 것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든든한 그런 든든한 그런 관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우리 청년들 성경 좀 읽읍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통로가 성경입니다. 네? 왜 하필이면 성경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성경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아 직접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어떨까? 하나님 음성을 신비하게 듣고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 과연 좋을까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소통이 아니라 이런 성경이라는 어떤 그 글을 통해서 우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뭐 기도원 가서 뭐 음성 듣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 주셨고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한 청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인 청년이 와서 새신자로 등록을 했었는데 새신자반을 한번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그런 음성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과 의도가 이미 충분하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볼 때는 하나님이 충격을 주시려고 그런 신비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사라졌어.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왜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실까요?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진짜 잘 믿을 것 같죠? 잘할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면요 우리는요 숨도 못 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아마 예 진짜 까무러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없는 듯 있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경찰이 여러분들 옆에 24시간 경찰이 내 옆에 24시간 붙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면 경철이가 그렇게 붙어 다닌다고 생각해 봐. 그럼 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 엄마가 붙어다니고 생각해. 엄마가 내 옆에 아빠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게 편하겠냐고요. 막 늘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또 나 지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두려움을 살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말 없는 듯 계셔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글자 이 글을 통해서 우리랑 소통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글자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거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지 않죠? 글 쓰잖아요. 서약서를 쓰잖아요. 예? 말은 바꿀 수 있고 말은요 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글은요 어때요?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그 글은 변하지 않고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받아들인 게 진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해야지 기독교인이 된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일 수 있지만 자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관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데 또 왜 자꾸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냐고요. 그리고 목사가 있으니까 좀 물어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리고 주여 주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뭔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게 천국을 우리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지 그걸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의 왕이에요. 왕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주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해도 그래도 조금 듣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온 우주의 왕이 말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일 텐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고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보다 우리를 진짜로 제대로 사랑하실 텐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잘못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제발 들으세요. 제발 큐티 합시다. 큐티.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21절. 히브리서 2장 21절. 아니네요. 21절이 없네. 미안해요. 잠깐만. 제가 잘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디 구절인지 모르겠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난과 희생과 수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고난과 희생과 수고의 삶이 축복이라고요. 예? 고난과 희생의 삶은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과 수고의 삶을 사는 게 축복이라고요. 왜요? 그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세상의 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고난받음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번 나누라고 했죠. 여러분들 청년들끼리. 무엇이 오늘날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냐. 어?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잡혀갑니다. 어? 막 그 뭐 탄광에 가서 평생 일해야 돼요. 아니면 총살 맞서 죽어서 죽습니다. 이슬람이나 이런 지역, 저 중동에 가면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렇게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처럼 예수님을 믿는 게 전혀 내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일까요? 신자로 살아간다는 거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순장들의 이야기, 순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 뭐 회사에서 술을 권유하고 막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막 요구할 때 그거에 대해서 거절했던 거, 그로 인해서 받은 어떤 그런 뭐랄까 비난과 또 무시와 이런 것들 참는 거, 여러분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직장 갈 이렇게 주일날까지 일하면 돈 더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더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일 예배 드리겠다고 그거 포기하고 나는 주일 지킬 거니까 좀 덜 벌어도 그런 직장 다니겠다. 이게 뭐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마주치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들, 용서는요, 고난의 한 형태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면이 뭐예요? 사면이란 상대가 갚아야 할 그 빚에 대한 의무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심각한 잘못을 할 때 우리 안에는요, 결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요, 이 사람, 잘못을 당한 사람은요, 상대한테 빚을 갚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됩니다. 혹은 그렇게 용기가 없다고 하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죠. 네?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되기를 막 소망했다가 진짜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강한 나한테 행한 그 잘못의 크기 정도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사람은 뭔가 마음에 이 시원함과 후련함과 그런 마음을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빚진 마음, 이런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피하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용서란 게 뭐라고요? 바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빚을요, 되갚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 99만 원이에요. 아이폰 6S 7이 나와서 진짜 돌아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친한 친구가 이 핸드폰을 잘못 해가지고 떨어뜨려서 액정이 다 나가고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의 손해가 난 겁니까? 100만원 100만원의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길이죠. 그 친구더러 갚으라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친구를 용서해 주던가. 그렇죠? 친구에게 갚으라고 하면 뭐 쉽게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빚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새로운 걸 사기 위해서 100만원을 또 투자해야 돼요. 어쩌면 더 많은 그 뭐에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빚을 취소하긴 하지만 그것을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요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고통의 한 형태인 거예요. 누구는 용서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은요 항상 누군가가 그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무언가를 반드시 잃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 행복일 수도 있고요. 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기회가 어떤 기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뿐이에요. 빚을 갚는 거 혹은 그 빚 갚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고통을 대신 받는 거. 빚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보복과 복수의 그 끊임없는 그 사이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인간은요 그대로 못 갚아요. 갚아도 두 배 세 배 더 때리지.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애들이 막 때리면 한 대 때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한 대 때리면 한 대 안 때려요. 힘을 더 줘가지고 더 아프게 때리지. 아세요? 성경은요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얘기는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네 힘으로 니네가 하는 그거 뭐야 기준으로 그 갚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갚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모든 잘못에는 바로 그렇게 빛이 관여가 되고 어떤 경우에도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그 잘못들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자가 고통을 당하든 혹은 내가 용서하고 내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가 뭐예요? 바로 고통의 한 형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 70번, 70번 곱하기 7, 490번 용서해라. 그 얘기예요? 네. 490한 번째는 화내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용서하면 평생 용서하면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7번, 490번 한번 참는 한두 번 참아줄 수 있지 더 참아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할 수 있는 사람 7번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나는 똑같이 용서해줄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습니까? 네? 선욱이? 머리 긁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희생과 대가를 치러오는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우주보다 소중하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심각한 그리고 끔찍한 그런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는 거, 그것을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대가라는 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움직여질 때 우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진짜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는 고통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고통 없이 용서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했으면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을 했으면 다 지금 지옥에서 그 부자처럼 물 한 방울 달라고 다 소리치며 외치고 있을 사람들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의 삶을, 자발적인 그 고난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항상 용서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나는 3번도 4번도 5번도 6번도 못 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를 참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 여러분들 다음에는요 한 번 더 참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참된 신자의 삶,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서 자발적인 그 고난의 길, 그 길로 걸어갑시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해 달라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에는요, 경찰아 우리 가영을 용서하도록, 그렇지?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용서할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할 일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니야. 문제가 안 생기고 사람과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님 잘 믿으면 모두랑 다 친해지냐, 그게 아니에요. 용서할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만나고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공동체도 만날 거고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못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런 나를 용서하고 계신 또 주님을 바라보면 다음엔 아마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한 주를 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네, 반주를 해주세요.